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7월의 첫 번째 월요일 제니의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아, 매일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되게 작은 것에 의미를 두게 되더라고요. 7월의 첫 번째 월요일, 7월의 두 번째 수요일, 7월의 세 번째 목요일, 마지막 금요일. 평상시에 그냥 지나갔던 것들인데 그런 의미를 부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고민도 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오프닝 할 때 어떻게 톤을 맞출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돼요. 사람들에게 혹은 높고 단단한 현실이 부딪혀서 상처 입을 때마다 세상은 그럴듯한 말로 아픈 우리를 위로하죠. 괜찮아,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지 뭐. 물론 아픈 만큼 성숙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당장 아파 죽겠는데 아우 좋아, 난 지금 아우 성숙하는 중이야, 뭐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쩔 땐 아픔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말보다 아픔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말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프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지죠. 눕고 싶고 쉬고 싶고, 아 나 지금 아픈데 누구한테 기대고 싶고, 그 아픔을 딛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지 아니면 반대로 조금만 아파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겁쟁이가 될지는 아플 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아파? 그럼 너 성숙해지는 거니까 참고 좀 견뎌. 매정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일단 푹 쉴 수 있게 도와줘야죠. 이마에 물수건도 올려주고 죽도 끓여주고. 아프지만 그래도 아플만 하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이마에 물수건도 갖고 아픈 사람에게 죽이 되는 그런 제니 음악 카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신청곡은 김수철님께서 신청하신 태진아 씨의 동반자로 시작하겠습니다.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동반자여 영원한 동반자여 영원한 동반자여 김수철님 잘 들으셨죠? 태진아 씨의 동반자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아이디 봉봉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 온 지 1년이 되었네요. 1년이란 시간이 외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인 저에겐 많이 낯설고 힘들고 설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여기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고요.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라디오를 들으며 지냈었는데 지금 다시 이곳에서 음악 카페를 들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었네요. 가까운 곳의 정보도 알 수 있고 주변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으니 너무 좋아요. 라디오 듣기를 좋아해도 이렇게 사연을 쓰는 건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네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듣던 음악입니다. 김동률의 출발인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자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처음이라 많이 긴장되시죠? 사연 쓰시는 거. 자꾸 써보세요. 괜찮아요. 네, 처음 마음을 기억하고 싶어서 신청하셨는데 김동률의 출발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7월 달부터 시작하는 행사 앨리스 카페에서 후원합니다. 앨리스 카페 바우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첫 마음 잊지 마시고 오늘의 그 첫 사연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김동률의 출발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번지킨 카메라 때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지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다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번지킨 카메라 내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자라고 오늘 새롭게 또 출발하시는 분들, 또 처음 마음을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에게 힘이 되는 노래였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사연 하나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월요일의 코너 인포플러스 무비 기대해 주시기 바래요. 아이디 리버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이디 리버님은 저희들 음악카페 자주 음악을 선곡해 주세요. 맞죠, 그분? 네, 오늘은 또 직접 신청해 주셨는데 니오의 Because of You 신청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수예요. 목소리가 독특하면서 중독성이 있죠. 우리나라의 자이언티랄까? 남자가 여자에게 푹 빠지는 내용이랍니다. 부럽네요. 팝과 R&B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특히 한국인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가수예요. 네, 리버님이 시청해 주신 곡 니오의 Because of You. 벌써 월요일에 인포플러스 무비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희 돌아왔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고요? 네, 주말 정신없이 잘 보내셨고요. 네, 이벤트 행사 참석하시느라고 바쁘셨죠? 일도 했어요. 네. 일도 하시고 진짜 바쁘셨겠네요. 오늘은 영화 소식이죠. 네. 네. 인포 무비스. 네. 자, 원래는 그 지난주 같이 이제 상영 중인 영화라든지 네네. 뭐 상영할 영화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또 소개해 주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일단 전반적인 그 상영 중인 영화 또 상영할 영화를 소개해 드렸으니까 쭉 훑었죠. 네네. 이번 주에는 잠시 쉬어가는 텀으로 잠깐 다른 주제로 또 다루고 갈까 합니다. 좋아요. 네. 네. 이번 주는 역시 노래에 제가 좀 약간 중점을 뒀고요. 네네. 일단은 노래가 나오는 영화. 그 중에서도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노래를 부른 영화. 또 그 그런 중에 영화가 많을 것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뭐 이래저래 뮤지컬 네네. 영화 같은 경우는 뭐 영화 내내 노래를 그렇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또 영화 폭이 너무 넓어져서 잠깐 또 조금 더 제가 좁히고자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노래를 부름으로 해가지고 또 가수로 또는 뭐 어떤 꿈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그런 주제를 가진 영화를 제가 또 골라봤습니다. 아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실까? 일단은 많은 그 저한테 아이디어와 일단 영감을 주시는 제니, 예, 제니 앞에 있기 때문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예. 이런 자리에 또 마련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아, 제가 영광이죠. 아유, 제가 둘이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네. 네, 이런 시간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음악을 제가 또 이렇게 이런 주제를 또 선정하게 된 계기를 또 뭐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아,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나았었던 조금 화려하다면 화려했었던 생활을 한국에서 하시다가 이민을 말씀하시는군요. 네, 많은 걸 내려놓고 이 뉴질랜드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오셔서 이제 그 전에 안 해보셨던 또는 기대하지 못했던 이제 고생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응하시려고. 네, 여기 적응도 하셔야 되고 맞아요. 또 목적 한 바를 이루셔야 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이들 실망하시고 때때로는 좌절하시고 또 주변에서 실패하는 걸 보면서 본인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시달리시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은 꿈에 자기의 그 어떤 인생을 걸고 마음을 걸고 노력을 계속 해가신다면은 이 영화에서처럼 어떤 성공이라는 또 달콤한 그런 맛을 또 볼 기회가 또 올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성공이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면적인 보여지는 게 아닌 뭐 이곳에 와서 한국에서 가족과 같이 시간을 못 보냈는데 이쪽에서 더 그렇게 한다면 그게 성공 아니겠어요? 가족 입장에서 보면. 그럼요. 네,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목표나 그럼요. 또 이런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또 다른 맞아요. 목표 또 다른 성공이 또 정의가 되겠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대해서 정말 내가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오늘 하루 성공하신 거죠. 그럼요. 오지 않는 내일을 걱정하는 것보다는요. 맞아요.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을 즐기는 그럼요. 게 나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들어요. 네,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사시고 계셨을 청취자 여러분 또 영화와 함께 나가는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갖고 계신 그 성공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아니면 꿈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시간을 쫙 거슬러 올라가서 조금 오래된 영화부터 그래도 최근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까지를 간단하게 이제 한번 훑으시는 거죠. 볼게요. 네. 기대됩니다. 일단 2000년대로 한번 올라갈게요. 네. 이게 벌써 2000년대라면 사실상 벌써 한 16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요. 그래요? 이게 벌써 16년 전 영화야? 라고 하는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한국 발음으로 이렇게 제가 읽을게요. 네네. 제 편에서 코요테 어글리. 아, 코요테 어글리. 예. 아, 편하네요. 예. 뭐 카요테 어글리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못 알아듣겠어요. 네네네. 코요테 어글리라고 하는 음악 영화가 있었죠. 아, 그게 벌써 2000년도에 나왔던 영화예요? 네, 2000년 영화예요. 깜짝 놀라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너무 빠르다. 음악에 일단 소질이 있는 한 여자분이 일단 대도시로 올라와 음악으로다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찾던 중 코요테 어글리라고 불리우는 바죠. 네, 바에서 일하게 되고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삶,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음악.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는 남자친구와 또 사랑 이야기, 네, 네, 불화 네. 이야기. 그리고 영화 같은 영화네요. 네. 그 참 재밌었던 거는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여자 주인공이 설정상 네. 무대 공포증이 있었죠. 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노래를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인데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아, 극복하기 어려운데요. 정말 어려워요. 네네. 사람 앞에 섰을 때 정말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아 이게 약간 많은 분들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또 노래를 부르죠. 인간 승리네요. 어떤 네네네. 면에서는 제목도 꽤 네. 느낌이 있는 노래였죠. 네네. Can't Fight the Moonlight이라고 아. 네, 이 노래를 또 많이들 들으시고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상황과 자기의 네네. 상황을 오버랩 시켜가지고서 이제 느끼셨던 분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그럼요. 안 들어볼 수는 없죠. 네네. 다만 오늘이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아, 네, 예, 소개해드리는 모든 노래를 다 듣고 가기에는 예, 저희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제가 철이 없었네요. 아유, 아니요. 노래 좋아하시는 분 많기 네네. 때문에 네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좀, 아, 정말 이 노래 듣고 싶다 하는 분들 많았을 거라고 네네.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네, 요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일단 다음 제가 영화를 또 소개하고 네. 거기서 나온 노래를 먼저 듣고 네. 가는 걸로 할게요. 네. 다음 영화는 제가 한국 영화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아, 네. 한국 네. 영화 좋은데요? 네네. 요거는 2006년도에 저기 소개했던 영화고요. 미녀는 괴로워. 네, 네네네. 미녀는 괴로워. 이 영화를 통해서 김아중이라는 여배우가 네네. 또 엄청 성공하는 계기가 됐죠. 맞아요. 네네. 네. 일단 김아중이라고 하는 그 영화상에서는 굉장히 뚱뚱한 네, 예, 여성이죠. 노래를 네. 잘 부르고 뭐 이런 남을 대신해서 노래도 불러주는 맞아요. 그런 이제 숨어서 직업이라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이었지만 이 실력에 비해서 외모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성형을 하죠. 과감하게 전신 성형. 그냥 성형 정도가 아니죠. 영화에서 가능한 거죠. 네. 영화에서 가능한 전신 성형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여자로 재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주목을 받는 네, 네 그런 과정을 그린 겪으면서? 영화죠. 맞아요. 네, 그런 걸 하면서 여러 노래도 또 그 안에 또 히트를 시켰죠. 네. 별 저희 기억나요. 별 얼마 전에 나갔어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은 그 다른 노래를 한번 네, 제가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또 그 많은 가수분들이 또 네. 리메이크하기도 하고 많은 연예인분들이 아. 자기의 생각나요? 고음을 뽐내고자 네네. 불렀던 노래입니다. 마리아 아, 노래죠. 마리아. 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우리한테 컨셉이 뭐냐고 물어봤지? 우리 컨셉이 노래야. 너희들은 뭐니? 딸기 은이? 부채로 인한 제품의 컨셉 및 마케팅의 변화가 아버지 꽁대터 아, 이게 영화가 제가 좀 오래돼서 이게 결국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였나요? 일단 예, 일단 뭐 가수로서의 성공이라면 성공은 했죠. 아, 네, 예. 성공을 했죠. 다만 그 과정에서 또 잃는 것들이 많았었고요. 그렇죠. 이게. 예, 그 과정에서 잃고 또 얻고 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의 내면 성장이 이루어지는 영화였죠. 결국 외적으로다가 변해서 얻어지는 것들은 잃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었고요. 그런 교훈이 있군요. 네네네네. 그러면 우리 다음 영화 한번 나가볼까요? 네. 다음 영화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네. 다음 영화는 휴그랜트 그리고 아. 드루베리모어가 같이 노래를 부른 영화. 아, 휴그랜트 진짜 네. 지금은 좀 나이가 많으신데. 어우, 여전히 그래도 멋지죠. 저희들이 표현하는 걸로 곱게 늙었죠. 네. 네. 네. 휴그랜트는 이게 들었나 봐요. 어, 이거 참 네, 멋진 맞아. 말이에요. 곱게 늙으셨어요. 네, 네.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한국 제목으로는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 영어 제목으로는 Music and Lyrics라고 네. 하는 그 제목으로 만들었던 영화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한때 화려했던 한 작곡가가 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네, 있었는데 네. 일단 자기가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네, 잡는 그 과정에서 사랑도 하고 예, 여자분을 만나고 그 여자분이 가사를 준 네. 네, 그 가사를 통해서 다시 노래를 만들었고 맞아요. 영감을 얻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또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네, 맞아요. 네. 휴그랜트 나오면은 뭐 사랑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죠. 그럼요. 또 이런 또 성공이라는 맥락의 한국 영화를 네. 제가 또 하나 또 같이 가져왔던 아, 게 있나요? 과속 스캔들. 아, 제목만 들으면은 무슨 불륜과 뭐 이런 영화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예, 차태현과 박보영이 이제 나왔었던 맞아요. 영화죠. 그러네요.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PD 앞에 있는지도 몰랐던 딸이 나타나는데 그 딸이 또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죠. 진짜 황당했죠. 네. 3대가 한 집에 네, 갑자기 네. 어울려 살게 되면서 네. 이제 티격태격하는 그 과정에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그렇죠. 네. 딸이 또 엄청난 노래 실력을 숨기고 있다는 걸 네. 알게 되고 네. 네. 그 과정에서 또 이 딸의 이제 그 꿈을 키워주기 위한 아빠의 노력. 맞아요. 네네네. 독특한 또 소재였어요. 그 남자 아기 왕석현이라고 하는 친구였던 걸 기억하는데요. 많이 컸겠네요 지금. 네네네. 아, 그 친구의 그 정말 능구렁이 그 같은 표정 없는 연기. 어, 맞아요. 네네네. 제가 지금 근데 그 부분 아들 하나 가져야 되는데 생각해 지금 결국은 아들을 하나 갖게 되는. 축하드립니다. 왕석현 씨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두 네. 영화 중에서 네. 일단은 제가 앞서서는 이제 한국 저희들이 노래를 네, 들었으니까요. 그렇죠. 이두 번째에는 그요 팝송을 네, 하나 네. 들어보죠. The Way Back Into Love라고 네, 이제 뮤직 앤 리릭스에 나왔었던 노래. 휴그랜트와 그리고 드루베리 모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죠. 직접 부르죠. 직접 부릅니다. 네네. 네. 여러분 느껴보세요. I've been living with the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I've been lonely for so long.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the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r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Just don't see the signs. I know that it's a

호불호가 있지만 네, 괜찮은 가수 배우죠. 그 다음 영화 기대되는데요. 네, 네. 요 남은 두 영화를 소개해드리는데 두 영화는 다 제가 음악 영화. 네, 오늘 주제로 제가 네. 이제 확 정말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음악 영화를 골라봤어요. 네. 일단은 두 개 중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네. 원스라고 하는 굉장히 독립 영화로 시작을 했죠. 이게요? 저예산 영화로 만들어져서 성공한 영화 중에 대표적인 영화고요. 저는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봤는지 안 봤는지. 아 그럼요. 이 어떻게 보면은 그럴 어떻게? 진짜 그럴 수밖에 네네네. 없었던 게 잔잔하게 나와서 음악을 확 유행을 시킨 다음에 또 잔잔하게 사라져갔던 영화일 수도 있어요. 다만 아일랜드. 네네 배경이 그쪽 아일랜드 쪽이고요. 또 독특한 거는 여자 이 두 배우가 전부 같이 진짜 이 노래를 만들고 불렀고요. 어, 진짜로요? 네네네. 또 여자분 같은 경우도 설정상은 네. 체코에서부터 이민 온 그 여자로다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 여자분이 이제 또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 설정도 좀 독특하죠. 네네. 남자는 또 이 노래에 대한 꿈이 있지만 결국 살고 있는 모습은 베큐움 리페어맨이죠. 아. 예, 오늘 살고 있고 여자분도 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고 이미까지 온 그 어려운 삶을 네네. 살고 있는 과정에서 또 꽃을 팔면서 살고 있는. 다만. 이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에서 네.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갖고 있는 그 감정, 네. 이런 네. 감성 이런 거를 한눈에 읽어내는 그런 안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설명 들어도 생각이 안 나. 봐야 되겠다. 네, 네네. 한번 일단은 그 전체 영화를 보기가 힘들다고 하시면은 그 거기서 나오는 노래만 들어보시면 네네. 아, 이 영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직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영화 들어야 할 네, 영화 속에서 이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네. 노래를 일단 뭐 화려하게 뭐 이런 무대에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여자 주인공이 친하게 지내는 악기상에서 예, 잠깐 이제 이게 잠깐 요거 좀 쓸게요 라는 식으로다가 여자가 피아노 치고 남자가 옆에서 기타를 하면서 마치 노래를 만들어 가듯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서 노래를 직접. 완성해 가는 그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Falling Slowly라고. 아, Falling Slowly. 제목은 또 생각이 나는 거 같고 노래 제목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네네. 아하 하실 겁니다. 네. Once 영화에 나왔던. Once 영화에 네, 나왔던. Falling Slowly. 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With yourself, it's time. 노래 알아요. 아시죠? 대부분 영화는 잘 못 보셨거나 아니면은 봤더라도 잠시 잊고 네, 있었는데 네. 네, 이 노래를 들으시면 대부분이 아, 이거 이게 한때 원스 난 음악이었군요. 네, 한때 한 시기를 또 풍미했던 노래구나. 맞아요. 이렇게 이제 아시죠. 아유, 볼 영화가 너무 많아지는데. 오, 예. 일단 뭐 다 보실 수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보실 수 없더라도 네. 이렇게 그 영화의 한 장면 맞아요. 네, 시나시스를 이렇게 딱 이제 음미하시고 네, 네. 그다음에 한번 이 노래 들으시면 아, 이제 이 노래 그런 너무 느낌 좋은데, 가시죠. 이거. 괜찮죠? 너무 좋았어요. 되게 감미로워요. 네, 네. 네. 직접 불렀다니 정말 직접 만들고 직접 부르기까지 한 네. 대단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빼갖고 소개를 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요와 비슷. 아, 감사합니다. 네, 비슷한 분위기의 영화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소개해드릴 영화는 Begin Again. 예. 오늘 네 오늘 소개해준 영화 중에 그나마 최신 최근 영화. 거, 최근 네, 거네요. 최신 최근 네, 거고요. 네, 네, 맞아요. 이 영화도 이제 한 번쯤 보시고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네. 와, 저 어떻게 저런 배우를 저렇게 뽑아 딱 맞춰 뽑아가지고 저렇게 노래를 제 동생이 시킬 수 있을까? 언니 이거 꼭 저기 조카랑 같이 보라고 아, 또 소개받은 네네 그러셨구나 네. 하여튼 아우 이 노래는 그 안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처음으로 네. 그 여자 주인공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고 네네. 그 과정에서 거기서 그 여자 주인공도 우연히 노래를 부르게 돼요 원래 네네. 노래 부를 생각 없이 갔다가 거기 있는 친구가 강제로 이제 이렇게 맞아요. 시켜서 부르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 이 주인공이 원래 음악 프로듀서였기 때문에 이때 음악을 여자 주인공이 연주하고 있는 기타 반주 네, 이외에 네. 어떤 반주를 넣으면 좋을까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 없이 피아노 연주가 시작이 되고 아. 네, 첼로 연주가 시작이 되고 드럼이 쳐지기 시작하고 하는 장면에서 멋져요. 나왔던 노래가 있어요. 결국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배우의 그런 실력, 네. 그 내면에 갖고 있는 이 캐파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네네.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그 딱 타이밍에 나왔던 노래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네. 제목은 A Step You Can't Take Back. 아, A Step You Can't Take Back. 네, 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아마 영화를 못 보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들으시면 아, 이 노래 또 한 번에 하실 네. 수 있는 예, 굉장히 또 그 영화가 나왔던 시기에 굉장히 네, 유행했던 네. 노래죠. 아, 이게 벌써 영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다른 소재보다 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음악과 겹보 떨어질 수야 떨어질 수 없는 이야기니까. 네, 시간이 더 있다면 뭐 영화 내용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네. 막 이제 해드리고 싶지만 다시 영화도 보고 싶네요. 청취자 여러분하고 네. 따로 시간 내셔서 네, 한번 네. 따로 영화 보시고요. 네, 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항상 이렇게 벌써 좋은 갈 정보. 시간이에요. 네, 벌써 헤어질 시간이에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소개시켜 주시니까 저희가 듣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소개시켜 주신 곡 Begin Again. 네. A step you can't take back.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o you find yourself at the subway with your world and a bag by your side. And all at once seemed like a good way. You realize it's the end of the line. For what it's worth, here comes the train upon the track. There goes the pain. It cuts to black. Are you ready for the last act to take a step? Taking all the punches you could take, took them all right on the chin. back by your side. Warrior 코너 인포 플러스 무비 어떠셨나요? 통통 튀는 명현 씨의 목소리로 전해주는 영화와 음악 이야기. 전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김수철 님이 앞에 두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아내 대신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박종우 씨의 축복하노라 신청하셨거든요.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픈 사람 옆에 그냥 두지 마시고요. 이마 위에 물수건 올려주세요. 그런 물수건 같은 음악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박종호 씨의 축복하노라 들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녁 맛있게 드세요. Thank you. 내가 널